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평천혁명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. 이 밖에도 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정살리 정신, 정살리 방법이 창조된 역사의 땅 정살리,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남세전문협동농장,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기념 사진 전람회장, 농업근로자동맹 사업성과 전시회장을 참관했으며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.